러동신문은 15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게재했습니다. 론평은 도이출란드를 행각한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도이출란드 쾌르보 재단의 초청으로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연설하면서 5대 대북 정책 방향과 4대 대북 제안이 담겨진 이른바 한반도 평화 구상이라는 것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의 나라의 통일 경험을 운운하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남 선원들의 밝혀진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구현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이번에 조선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이며 우리의 핵폐기야말로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 조건으로 되는 듯이 떠들어댔다고 하면서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 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런평은 지적했습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현 집권자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의 골자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이룩하자는 것이라느니 뭐니하며 당장 그것은 실천적 조치라도 취할 듯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런평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화니 관계 개선이니 하며 귓맛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상전과 손발을 맞추어 우리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압박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화도 북남 관계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평은 남조선 집권자는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 사업을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느니 쉬운 것부터 시작해 나가자느니 하면서 리산가족 상봉 개최와 체육 교류, 민간급 교류 협력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고 하면서 오늘 결의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북남 관계의 근본적 개선이며 새로운 통일 시대의 개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 전기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하면서 런평은 남조선 당국은 결의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 의존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 통일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